이제 제6과 마지막 과입니다. Ahora es la última lección y el sexta lección. 우리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Y estamos estudiando cómo vivir como verdadero cristiano según Romano 12. 다섯 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Estamos estudiando cinco maneras. 지금까지 네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Hemos estudiado cuatro maneras. 이제 제자가 된다는 뜻에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Y ahora hemos llegado al último paso para servir como verdadero discípulo.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Ahora el cristiano de Romano 12 se entrega completa a Dios.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Y vive una vida separada diferenciada del mundo.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르게 생각합니다. Y piensa de sí mismo con sabiduría de Dios y evalúa bien de sí mismo.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Y con amor sirve otra persona de la comunidad.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Y ahora llega el último paso. Es más difícil de aplicar.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Y cómo reaccionar a las personas que hace maldad hacia mí. 나를 향한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Y cómo vencer maldad dirigida hacia mí.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Y vamos a leer Romano 12 de 14 a 21.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Cuando leamos esto y ponga su atención a esos versos. Versículo 14. Bendecid a los que os persiguen. Bendecid y no maldigáis. Gozaos con los que se gozan y llorad con los que lloran. Unánimes entre vosotros, no altivos, sino asociándoos con los humildes. No seáis sabio en vuestra propia opinión. No paguéis a nadie mal por mal. Procurad lo bueno delante de todos los hombres. Si es posible, en cuanto dependa de vosotros, estad en paz con todos los hombres. No os venguéis vuestros mismos, amados míos, sino dejad lugar a la ira de Dios, porque escrito está: mía es la venganza, yo pagaré, dice el Señor. Así que si tu enemigo tuviere hambre, dale de comer. Si tuviere sed, dale de beber. Pues haciendo esto, ascuas de fuego amontonará sobre su cabeza. No sea vencido de lo malo, sino vence con el bien el mal. Amén.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Y esta palabra es muy difícil.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Y ahora necesitamos escuchar lo que Espíritu Santo nos habla.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Necesitamos recibir lo que Espíritu Santo nos informa.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마지막 단계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의 관계성을 다룹니다. Y ahora cómo tener relación con las personas que hace maldad hacia mí.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Señor Jesús habló de esto también. 예수께서는 원수들이 제자들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Y nuestro Señor Jesucristo enseñó y cómo reaccionar a las personas que hace daño a nosotros.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Y vamos a observar la palabra del Señor.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San Mateo 5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San Mateo 5 43 Vamos a buscar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읽으시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Ahora San Mateo capítulo 5 versículo 43 a 48. Oísteis que fue dicho: amarás a tu prójimo y aborrecerá a tu enemigo. Pero yo os digo: amad a vuestro enemigo, bendecid a los que os maldicen, haced bien a los que os aborrecen, y orad por los que os ultrajan y os persiguen, para que seáis hijo de vuestro Padre que está en los cielos, que hace salir su sol sobre malo y buenos, y que hace llover sobre justo e injusto. Porque si amáis a los que os aman, ¿qué recompensa tendréis? ¿No hacen también lo mismo los publicanos? Y si saludáis a vuestro hermano solamente, ¿qué hacéis de mal? ¿No hacen también así los gentiles? Sed pues vosotros perfectos, como vuestro Padre que está en los cielos es perfecto. Amén.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Y antes que apóstol Pablo hablare en romano, nuestro Señor Jesucristo habló de esto.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mad su enemigo.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Orad a los que persigue a usted.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일 것입니다. Y probablemente la palabra más de impacto es San Mateo 5:43. 44절. 44. Pero yo os digo, amad a vuestro enemigo, bendecid a los que os maldicen, haced bien a los que os aborrecen, y orad por los que os ultrajan y os persiguen.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Y dijo esto Señor a sus discípulos.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Y está hablando ahora a nosotros.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Esta palabra no es muy fácil de aceptarlo. 원수를 사랑하라. Y amar su enemigo.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Y orad a los que persiguen.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Y nosotros escuchamos esto muchas veces. 어떤 집에 가면 액자 속에 걸려 있습니다. Y en alguna casa en su hogar está escrito en la pared.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Pero es muy difícil de aplicarlo.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Y pero cómo es nuestro Padre celestial que está en los cielos. 그분은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모두 빛을 주십니다. Y él da luz a los malos y a los buenos. 옳은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 모두 비를 내려 주십니다. Y él da lluvias a los buenos y a los malos. 저는 일주일 전에 과테말라에 왔습니다. Y hace una semana vine a Guatemala. 매일 비가 왔습니다. Y todos los días llovía lluvia. 그 비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비입니다. Y eso lluvia cae a todas personas en Guatemala. 하나님은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Ahora Dios da toda lluvia a toda persona.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 주십니다. Y también da sol a toda persona.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 ahora el texto de hoy nos dijo así.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Y si usted ama a los que ama a usted, ¿qué recompensa va a ganar? 세리도 이같이 한다. Y así publicano hace también.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뭐냐? Y si usted saluda solo a sus hermanos y qué cosa usted está haciendo.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También los gentiles lo hacen. 너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Y como sed perfecto como Padre celestial en los cielos. 여기에 온전하다는 말은 Ahora el ser perfecto 완전히 무르익은 열매를 일컫는 말입니다. Esto quiere decir frutos ya maduro. 무르익은 열매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Y vivir como fruto maduro.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Y no es fácil amar a los enemigos.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No es fácil orar para los que me persigue. 어떤 여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Y una mujer decidió a divorciarse y vino a visitar a su pastor. 나는 이혼하겠습니다. Voy a divorciarme. 목사님이 묻습니다. Ahora el pastor pregunta. 남편을 사랑할 수 없나요? Usted no puede amar su esposo.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Y esa mujer responde.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Él no es mi esposo.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Y no puedo decir él es mi esposo. 그러면 그 남편을 친구로 사랑할 수 없나요? Entonces pastor preguntó si usted pudiera amar a su esposo como un amigo.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Y ella responde. 한 번도 그 남자는 내 친구가 되질 않았습니다. Y nunca jamás ni una vez él fue mi amigo. 그러면 당신 남편을 이웃으로 사랑할 수 없나요? Entonces usted pudiera amar como un vecino. 여자가 대답합니다. Y ella responde. 차라리 이웃과 삶은 살았지 그 남편과는 못 삽니다. Y más yo podría vivir con vecino pero no con él. 그러면 그 사람이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Entonces pastor preguntó si eres no es su esposo ni amigo ni vecino entonces quién es él?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Y ella responde. 원수입니다. Eres enemigo mío.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Y responde el pastor.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Y la Biblia dice amad a su enemigo.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Pero amar a su enemigo es muy difícil. 시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Ahora el ser el discípulo de Romano 12 no es difícil, no es solamente difícil, pero imposible.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Cómo uno puede amar su enemigo?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까? ¿Y cómo uno puede reaccionar como Jesucristo, quien murió en la cruz?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cristo dijo en la cruz que perdone ellos que no saben qué están haciendo. 스테반은 돌을 맞았습니다. Esteban él recibió el piedrazos.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Mirando hacia el cielo él ora.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Padre que perdone a ellos.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Ellos no saben qué están haciendo.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Y cómo podemos vivir como Cristo Jesús? 어떻게 스테반처럼 살 수 있습니까? ¿Cómo podemos vivir como Esteban? 그것이 다음입니다. Y esto nos guía, nos lleva a siguiente. 나의 인생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초자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Y por eso reacción a las personas que hace maldad hacia mí debe ser algo sobrenatural. 내 인생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자연적인 반응은 복수입니다. Ahora la reacción natural al enemigo es vengar.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Y mucho vive con venganza. 네가 나한테 악한 일을 했어? Tú hiciste algo mal. 나도 너에게 악한 일을 할 거야. Yo te haré algo mal. 그것은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Esto es reacción natural.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Todos nosotros cristianos.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Nosotros recibimos renovación.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Y ahora con esa renovación necesitamos vivir sobrenaturalmente.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Y vamos a retornar a Romano 12, versículo 12 a 21.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먼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 versículo 14 ahí dice cómo reaccionar a los que nos persigue.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Vamos a leer versículo 14. Bendecid a los que os persiguen, bendecid y no maldigáis. 14절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Aquí dice bendecid a los que os persiguen. 첫 번째가 축복하라입니다. Y primero es bendecir.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Y cómo puede bendecir?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Y quiénes son los que me persiguen?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Y ellos son los que incrédulos? 믿는 사람들입니까? ¿Y ellos son creyentes?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Y pueden ser que ellos son incrédulos? 믿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Y pueden ser que sea creyentes? 교회 안에 신자일 수 있습니다. ¿Y puede ser santos en la iglesia?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Y puede ser miembro de mi familia?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Y puede ser mi amigo? 여기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신자일 수도 있고 비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Ahora y entre los que me persigue pueden ser que sea el creyente o incrédulos en el mundo.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첫 번째 긍정적 명령입니다. Y ahora aquí nosotros tenemos el primer mandatos positivos para reaccionar a los que nos persigue. 축복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Este mandato es mandato positivo, bendecir. 그리고 뒤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도 나옵니다. Y también ahí dice atrás no maldigáis y no vengáis.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Y quien quiera que sea que me que persigue, necesitamos bendecir. 어떤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비신자라고만 얘기합니다. Y algunos dicen que los que me persigue es solamente los que están en el mundo.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은 신자끼리도 핍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Pero nosotros sabemos en nuestra experiencia entre miembros de la iglesia persiguen. 교회가 서로 싸우면서 핍박합니다. Y cuando hay pelea en la iglesia, ellos persiguen uno al otro. 심한 경우에는 서로 막이라고 합니다. Y en caso extremo dice ustedes son diablos. 우리는 핍박을 당합니다. Y nosotros recibimos el persigo. 비신자한테 핍박을 당하던 신자한테 핍박을 당하던 y que sea de los incrédulos o de los creyentes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Y hay que bendecirlos. 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Qué quiere decir bendecir?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Y nosotros hay que tratar de salvar los que nos persigue. 특별히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Especialmente cuando ellos son incrédulos.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y cuando los incrédulos me persigue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Y lo que tenemos que hacer es orar para ellos.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Es para salvación de ellos. 두 번째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Y ahora y ofrecer perdón a los que me persigue. 용서가 무엇입니까? ¿Qué es el perdón? 용서는 말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Y el perdón es dejarlo abajo. 내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Y lo que yo tengo aquí en mi corazón dejamos abajo.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분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Y lo que quiere decir no puedo perdonar a alguna persona, eso quiere decir yo tengo enojo hacia esa persona. 그 분노를 내려놔야 됩니다. Y hay que bajar ese enojo.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Y si no lo hace, ¿qué ocurre? Y uno recibe depresión.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걸립니다. Y recibe ese síntoma de depresión.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Y por eso hay que perdonar.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Y hay que ofrecer perdón a la persona que me persigue. 세 번째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변화됩니다. Ahora, si nosotros oramos a la persona que nos persigue, el perspectivo de fe cambia. 여기서 축복하란 말은 ahora es la palabra bendecir 핍박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cuando los perseguidores ellos persiguen a nosotros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Y orar que ellos reciban perdón.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si nosotros oramos para ellos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y ellos no son nuestro amigo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Y se cambia como el contraparte de recibir nuestro amor.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겁니다. Y por nuestra oración Dios cambia nuestros perspectivas hacia esta persona.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Y por eso cuando nosotros oramos para nuestro nuestro enemigo, entonces Dios me cambia. 너희를 핍박하는 자의 의미가 뭡니까? ¿Y qué quiere decir el significado de perseguir? 나를 대할 때 부당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Y esa persona me tratas con maldad y con injusticia. 핍박은 악하게 대해 주는 겁니다. Y perseguir es tratar con maldad. 아주 부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Y en manera injusta. 또 두 번째로 나에게 언어 폭력과 사회적인 추방, 죽음에 이르는 폭력을 가합니다. Y me atacas con violencia verbal y hasta la muerte. Y qué dice? Destierro social. Ahí eso es. 어떤 때는 폭력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Y de vez en cuando por la violencia me persigue. 내가 그들에게 악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Y no por razón que yo hice alguna maldad.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Y solo por la razón de que yo creo en Jesucristo.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Porque yo doy testimonio de Jesús. 핍박자가 비신자일 경우입니다. En caso que el que persigue es incrédulo. 그런데 신자끼리도 서로 핍박합니다. Pero hay caso que entre los creyentes hay perseguidor.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Y habla algo mal de otro. 험담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Y también difundes ese es algo mal de otro. 그것도 핍박입니다. Y es también perseguir. 내가 확신 위에 굳게 설 때, y cuando yo estoy en certeza, 박해를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Va a venir un tiempo cuando yo recibo persecución.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때, y cuando nosotros vivimos la vida agradable a Dios,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Y puede venir el persecución.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Y porque hay en el mundo que no le gusta que nosotros vivamos así. 마귀도 싫어하고 el diablo no le gusta eso.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Y también las personas que no le gusta a Dios no nos gusta.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Segundo Timoteo 3:12 nos dice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Y dice y también todos los que quieren vivir piadosamente en Cristo Jesús padecerán persecución.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 por la razón de que nosotros creemos en Jesús y damos testimonio podemos recibir persecución. 가족들이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Eso puede ser mi familia.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족들이 핍박했습니다. Y cuando yo recibí salvación mi familia persiguió. 제가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Soy el primer persona en mi familia quien empezó la fe. 미국으로 이민 간 후입니다. Y después de emigrar a Estados Unidos. 우리의 가족들은 제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기로 원했습니다. Mi familia deseaba que yo sea un negociante, comerciante y ganar mucho dinero. 저희 가족들은 저에게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Y ellos tenía gran esperanza que yo sea rico. 그런데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Y ellos no querían que yo participe en la obra de iglesia. 제가 목사가 된다 할 때는 더욱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Y cuando yo decidí a ser pastor y ellos me persiguieron mucho. 지금까지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y hasta ahora hemos vivido muy difícil. 지금까지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no hemos vivido una vida de abundancia.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을 풍족하게 해줘야 되는데 y ahora tú tienes que ganar mucho dinero para traer la abundancia en la familia. 왜 돈을 못 버는 목사가 되느냐? ¿Y por qué tú vas a servir como pastor que no gana nada?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Hubo mucha persecución. 여기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Y aquí dice y bendecid y no maldigáis. 저주하지 말라는 게 어떠한 말입니까? ¿Y qué quiere decir maldigáis? 첫 번째, 누군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Y cuando usted ora contra alguien, eso es maldecir.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si alguien me hace maldad,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Nosotros oramos a Dios.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Y Señor, que ellos sean destruidos, Señor. 그것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Esto es maldecir. 저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Que algo mal ocurre a él. 저 사람의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Y que Señor, tú haga juicio con él. 그게 많은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Y esto es reacción natural de mucha persona. 그것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Y esto es maldecir. 그런데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Pero la Biblia dice no maldecir. 자, 오늘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Y ahora de sobre la persona que nos persigue hablamos dos cosas.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Bendecir a esa persona.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No maldecir a esa persona. 12장 17절을 보면은 y vemos el versículo 17 de Romano.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No paguéis a nadie mal por mal. 21절에 보면 y versículo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No seáis vencido de lo malo, sino vence con el bien el mal.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y ahora el Romano 12, 14 a 21 전체 구조가 악에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Y cómo reaccionar hacia es el sistema de maldad.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수십 시간 공부했습니다. Yo estudié con este texto muchas horas. 많은 사람들의 책을 봤습니다. Y yo he leído mucho comentario de muchos autores.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응입니다. Este contexto se trata de reacción a las personas que nos molesta.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Pero mirando, estudiando estos, hay dificultades. 14절에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Y en versículo 14 ahí sale perseguidores contra nosotros. 그런데 15절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Pero viendo el versículo 15 no se entiende bien.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Y que vea el versículo 15.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Gozaos con los que se gozan y llorad con los que lloran.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Y así mirando simplemente entendemos.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Y le gusta mucha persona le gusta este versículo.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많이 갖다 붙였습니다. Y esos lo tienen así en la pared lo tienen escrito. 그런데 왜 이 말씀이 핍박하는 자들 다음에 나옵니까? ¿Y por qué este versículo sale después de perseguidores? 우리는 전 시간에 공부했지만 9절부터 13절까지 성도들 간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Y ahora de versículo 9 a 13 es dentro de los miembros de la comunidad. 14절부터 21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Pero versículo de 14 a 21 hacia sobre personas fuera de la comunidad. 14절에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Y versículo 14 sale perseguidores. 근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Y versículo 15 sale estos gozaos. 그러면 다시 성도들 간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까? Y ahora está hablando de el cosa de dentro de la comunidad otra vez? 아닙니다. No es así. 핍박자들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Y aquí dice bendecir a los a los que persigue. 어떻게 축복합니까? Cómo bendecimos. 15절은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Esta es manera de bendecir a los perseguidores. 성경은 항상 연결됩니다. Y la Biblia siempre en manera continua lo explica. 15절만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Y no está explicando exaltado solamente el versículo 15. 14절과 연결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En contexto con versículo 14 se explica el versículo 15.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y hay que bendecir los perseguidores. 축복의 방법은 la manera de bendecir a ellos 공감하는 것입니다. y consentir con ellos. 공감하는 것입니다. Simpatizar con ellos. 자, 이 말씀은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Ahora esto es a los que persigue.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가족이나 신자들에게만 적용합니다. Pero nosotros aplicamos versículo 15 a los familiares y a los creyentes solo. 자, 이 15절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Y vamos a interpretar el versículo 15 otra vez.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Y gozaos con los que se gozan.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Es, por supuesto, es muy natural.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sus hijos se casan y tiene un hijo, nieto.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Y nadie dice así. 아, 내가 의지적으로 좋아해야지. Ah, yo voy a gustar eso. 의지적으로 즐거워해야지. Y con mi voluntad voy a tener gozo con eso.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Nadie lo dice.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기가 생기면 si mis hijos tiene sus hijos. 우리의 자녀들이 아기로 인해서 즐거워하면 y si ellos tiene gozo con esos niños nuevos 우리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Y nosotros también tenemos gozamos eso. 그런데 그 아기가 얼마 있다가 죽으면은 si ese nieto muere 우리 자녀들이 슬퍼합니다. Y mis hijos se pone en tristeza. 우리 자녀들이 슬퍼하면 si mi hijo está en tristeza 우리도 슬퍼합니다. Yo también está en tristeza.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Por eso esto no es el dicho para mi familia. 이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Y esto habla y cómo reaccionar a los perseguidores nuestros. 나를 핍박하는 자가 즐거워할 때 y cuando el mi perseguidor se goza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Usted 함께. También goce con ellos. 나를 핍박하는 자가 슬플 때 y cuando él se pone triste 나를 핍박하는 자가 어려움에 빠질 때 cuando mi perseguidor está en dificultad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Y que usted también llore con él.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Ay, esto parece que no es compatible.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Y porque nuestra emoción no sigue a eso.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y cuando nosotros vemos algo mal a los perseguidores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박수를 칩니다. Y nosotros aplaudimos. 너무 잘 됐다. Ah, eso es.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La Biblia no nos enseña así. 첫 번째 공감은 핍박자와 공감하는 겁니다. Ahora es el simpatizar es tener algo en común con el perseguidores. 그들이 좋은 일을 당할 때 축하해 줍니다. Y cuando ellos tienen un evento muy el evento de celebración y también celebramos. 그들이 슬픔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해 줍니다. Y cuando ellos tiene algo en tristeza, nosotros también quedamos en tristeza.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Eso no ocurre naturalmente. 이것은 초자연적으로만 됩니다. Y solo en manera sobrenatural ocurre a nosotros.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는 것은 두 번째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핍박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Y en esa manera nosotros podemos transmitir de que Dios existe. 핍박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el perseguidores persigue a nosotros. 우리가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는 것 기뻐해 준다면 si nosotros celebramos junto con ellos en éxito de ellos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Y ellos van a pensar que algo raro ocurra. 나는 악을 행하는데 Yo el perseguidor hace maldad. 저 사람은 선을 행한다. Y él me devuelve con bien.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핍박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Y así nosotros el transmitimos de que Dios existe en nosotros. 세 번째 공감은 핍박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Y ahora es el simpatizar es el manera de es el canal de pasar amor a perseguidores.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때 운다면 공감은 없어집니다. Y cuando ellos lloran, nosotros ponemos sonrisas y ellos están contentos y nosotros ponemos descontento, simpatización no existe. 예를 들겠습니다. Y vamos a dar un ejemplo.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들의 가정에 y en la familia de perseguidores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Y ocurrió una cosas muy difícil. 그들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자동차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Y un hijo de ellos murió por el accidente con carro. 그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Y ellos están en triste. 그런데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Y nosotros estamos contento. 그러면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Y ellos reciben heridos adentro.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는다. Ah, entonces ellos dicen Nosotros no vamos a creer en Dios, tú crees. 크리스찬은 우리가 슬플 때 즐거워한다. Y cuando nosotros estamos en sed y ellos están alegres.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Usted entiende qué quiere decir eso? 이것은 어렵습니다. Es muy difícil.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Y por qué esto es difícil, Dios da un mandato firme.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그렇게 한다면 Si nosotros obedecemos sinceramente a esto,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한다면, si nosotros hacemos lo que nosotros no queremos,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y a las personas que nos dio herida,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들에게, y a las personas que nos trató injustamente, 우리에게 핍박한 사람들에게, y a las personas que nos persiguió. 여전히 사랑을 베풀면 si nosotros ofrecemos nuestro amor,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Y ellos emocionan.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y cuando ellos están enfermo, 그들이 암에 걸렸을 때 y cuando ellos tienen cancer, 그들에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y cuando tiene un accidente del carro,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si nosotros llegamos ahí estar presente con ellos, 함께 울어주고 y lloramos junto,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y escuchamos el queja que ellos tienen,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si oramos para ellos,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Y ellos emocionan con eso. 이것이 스데반이 한 일입니다. Y esto es lo que Esteban hizo.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Y esto es lo que Señor Jesús hizo en la cruz.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Y así Señor Jesucristo quiere que nosotros hagamos igual. 쉬운 일이 아닙니다. No es muy fácil.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처음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A lo mejor alguno de ustedes por primera vez escuchó esta enseñanza.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Y nosotros necesitamos bendecir a los persigue. 축복의 방법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Y la manera de bendecir es simpatizar con ellos.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겸손하라입니다. Y tercero es ser humilde. 16절 말씀입니다. Y versículo 16. 성경은 계속해서 축복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Ahora está explicando manera de bendecir. 그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Y esto es ser humilde.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Versículo 16 dice unánime entre vosotros, no altivo, sino asociándoos con los humildes. No seáis sabio en vuestra propia opinión. 겸손이 무엇입니까? ¿Qué es humildad? 성경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Y la Biblia nos dice simpatizar el otro. 첫 번째 겸손은 조화를 이루며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Ahora es el ser humilde es formar armonía y no no diferenciar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Y entender el sentimiento de ellos.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Y tener misma corazón.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Y tener armonía con ellos. 두 번째 겸손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Y segundo es humildad es no dejar su pensamiento en lo alto.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Y nosotros no debemos ser el altivos.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Y eso es reacción a las personas que nos persiguen. 겸손해야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Y debe ser humilde para ganar el corazón de ellos.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Ahora si uno se siente superior y esa persona es altivo. 아, 나는 너보다 낫다. Ah, no soy más valioso que ti.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Tú no puedes seguirme. 그것은 교만입니다. Esto es el orgullo. 또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Ahora el orgullo habla el mal valúas otro. 너는 형편없어. Ah, tú no eres nada. 너는 키가 작아. Ah, tú eres muy bajo. 너는 얼굴이 까매. Ah, tú eres muy negro. 너는 공부를 못했어. Ah, tú no estudias bien. 이것은 교만입니다. Esto es altivo. 겸손은 낮은 데 처하는 것입니다. Y humildad es estar en lugar baja. 성경에서 낮은 데 처한다 할 때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Y qué dice? ¿Qué quiere decir cuando la Biblia dice quedar en lugar bajo?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Y tres cosas habla. 넘어갑니까? 네. 낮은 데는 아무런 지위가 없거나 천하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El lugar bajo es donde no hay poder y no hay ningún rango social. 두 번째 낮은 데는 땅바닥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Y este es el lugar bajo es el del nivel de la tierra no está muy cerca al nivel de la tierra. 그런데 누가 낮은 데 처하셨습니까? Pero quién se quedó en lugar bajo? 예수님께서 낮은 데 처하셨습니다. Jesucristo él se quedó en lugar bajo.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Y por eso nosotros seguimos modelo de Señor Cristo.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Filipenses 2:8 y nos dijo Señor Jesús él se bajó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Y él se bajó en Filipenses 2:8. 2장 8절입니다. Filipenses 2:8 y voy a leerlo y estando en la condición de hombre se humilló a sí mismo haciéndose obediencia hasta la muerte y muerte de cruz.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San Mateo 11:19 Aquí, versículo 28, venid a mí todos los que estáis trabajados y cargados, y yo os haré descansar. Llevad mi yugo y sobre vosotros, y aprended de mí que soy manso y humilde de corazón.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y yo soy manso y humilde de corazón, 나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Y aprended de mí. 자,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Y esto es seguir modelo de Cristo. 제자들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Y todos nosotros necesitamos aprender el ser el manso y humilde.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Y a los que persiguen a nosotros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Bendecid a ellos. 그들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Cuando ellos se gozan, también gozan. 그들이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됩니다. Y cuando ellos en tristeza, también hay que poner en tristeza. 겸손해야 됩니다. Y hay que ser humilde.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Y hay que entenderlos.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Y hay que simpatizarlos.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Y yo no tengo capacidad para hacer eso. 그러나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Pero yo puedo seleccionar, elegir. 우리가 선택을 하고 실행에 옮기면 y nosotros decidimos y ponemos en práctica.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La gracia de Dios nos empodera para hacerlo.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y con mi poder propio no se puede.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El poder de Dios hace es posible.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Que es el gran amor más grande.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y a la persona que no le merece. 우리가 생각하기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y en nuestro pensamiento criteria eso no le merece a él. 사랑을 베푸는 일이고 y ofrecer amor.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y aunque yo no quiera hacerlo 하는 일입니다. y hacer eso.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y esto este es algo y que yo hago a los me persigue 우리의 반응입니다. Esto es reacción propia. 우리는 그 수준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Nosotros necesitamos madurecer hasta ese nivel.